지울 수 없어서 내 맘이 어스러워서 이대로 살면 돼 숨 쉬면 돼 살아있기만 하면 돼 왜 안 돼 내가 괜찮다는 울었어 뭔가 잘못돼 버렸어 가슴이 기억하고